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지식을 나누고 우리 사회 속 다양한 분야의 노동 문제를 조명합니다. 지난주엔 평택항에서 자신의 담당이 아닌 작업을 하다가 300kg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고 이선호 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최근 하청업체에서 사고 20일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노동자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산업재해 현장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었죠. 그런데 이날 오전 울산 조선소에서 안타까운 노동자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작업 중 11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꽤 높아 보이는 작업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울산항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일당을 받는 형태라 주말 아침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용접 도구를 가지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작업장의 낮은 조도와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 2월에도 조립공장에서 작업하던 40대 노동자가 미끄러진 2.6톤 철판에 머리를 맞아 숨졌는데요. 이후 노동부의 집중감독을 받았지만 석 달 만에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했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사고 수습에 힘을 쏟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이번엔 현대제철에서 또 다른 사망자가 숨졌습니다. 8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홀로 야간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그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홀로 설비 점검에 나섰다 사고를 당했는데요. 현대제철은 정기보수나 정비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2인 근무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버이날에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아들이었을 두 명의 노동자는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들어 항만, 조선, 철강업 등에서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악순환의 고리는 언제쯤 끊어질 수 있을까요? 이따른 중대재해에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현대제철의 공장과 본사까지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사고 후 3일 뒤인 11일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9일 만에 특별 근로감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부는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상 문제점을 집중 확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부겸 총리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고를 줄이는 데 각별히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4일엔 강원 동해시 삼화동 쌍용 양회 시멘트 공장에서 60대 크레인 운전기사 근로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앞서 일어났던 산재 사고와 매우 비슷한 사고였는데요. 그도 역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천장 크레인으로 부원료를 시멘트 용광로에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천장 크레인은 2년에 한 번씩 점검받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점검이 됐는지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몇 년째 끊임없이 깔리고 추락하고 끼어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친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숨진 일터인데도 작업장은 돌아가고 새로운 대체자가 또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노동을 합니다. 회사엔 큰 타격이 없고 세상이 돌아가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을 옹호하는 법안이라며 시행령이 수정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업과 정부는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하지만 왜 자꾸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인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지킬 것이 있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중한 노동자들의 목숨이 더 이상 한낱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았으면, 쉽게 해고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력보다 힘센 건 여론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우리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살기 어려운 팍팍한 세상일지라도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산재사고와 기업과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인이었습니다.